통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연필. 옛날 옛날에 클라우디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에는 알버트라는 이름의 뛰어난 예술가 한 명이 살고 있었죠. 알버트의 실력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사람들은 종종 그의 작품을 그림이 아닌 실제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그는 마을에 사는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알버트는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캔버스를 놓고 원하는 것을 그리곤 했죠. 그는 정말 뛰어난 화가였어요. 알버트가 그린 노을, 과일, 그리고 사람의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전부 실제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마을이 작다 보니 그가 그려낼 수 있는 작품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졌죠. 알버트가 노을을 그릴 때면 자주 찾아가던 강가에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알버트는 그 나무를 좋아했죠. 그는 그 똑같은 나무를 수십 번도 더 많이 그렸지만 단 한 번도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듯 말을 걸곤 했죠. 어우, 좀 도와줘 나무야. 나뭇잎을 이렇게 좀 흔들어봐. 있지, 가끔은 진짜 네가 내 말을 듣는 것 같다니까. 하지만 알버트는 그의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누군가가 실제로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바로 피클이라는 요정이었죠. 그 나무는 피클의 집이었어요. 그녀는 부끄러움이 아주 많았어요. 나무의 푸르고 촘촘한 나뭇잎은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죠. 근데 말이야, 나는 정말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내 집이 있는 곳인걸. 이 마을을 떠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때인가봐.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림뿐이잖아. 그런데 더 이상 이 마을에 내 그림을 사줄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마을로 옮겨가라는 의미인가봐. 알버트가 자리를 떠나자 피클은 슬퍼 보였어요. 알버트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품이 정말 예쁘단 말이야. 그는 정말이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버트의 작품을 더 많이 사게 될까? 잠깐,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잖아? 진짜 문제는 그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지. 알버트의 그림을 사도록 사람들을 강요할 순 없지만 그가 원하는 걸 갖도록 내가 도와줄 수는 있겠어. 잠시 동안 생각하던 피클은 서둘러 나무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클은 밤새 그 일에 몰두했죠.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드디어 작업을 끝마쳤어요. 그건 바로 아름답게 조각된 눈부시게 빛나는 연필이었어요. 좋았어! 이제 알버트를 도와줄 거야.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그리러 간 알버트는 돌 위에 놓여진 연필을 발견했어요. 우와, 정말 눈부셔. 내가 지금까지 본 연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연필이야. 누구 것인지 궁금한걸? 내가 가져가선 안 될 것 같아. 진짜 주인이 다시 이걸 찾으러 올 테니까. 알버트는 나무를 그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필을 두고 돌아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일지도 모르는 것을 가져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알버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무를 찾아왔어요. 어제 그 연필이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요. 연필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 아직 여기 있잖아. 어쩌면 주인이 없는 물건일지 몰라. 이 숲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도 있고 말이야.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 정말 이곳에 마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알버트는 연필을 집어들고는 천천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름다운 나뭇잎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 연필 정말 대단한데? 내 그림이 이렇게나 아름다워 보이다니. 오, 잠깐.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지? 그림이 실제 나뭇잎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종이 위에는 실제 나뭇잎이 올려져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알버트는 나뭇잎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험해보기 위해 이번에는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알버트가 그림을 다 그리자마자 실제 사과로 변했죠. 어우, 이런. 이건 마법의 연필인가 봐. 내가 필요한 건 뭐든 그릴 수 있겠어. 알버트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피클은 집으로 향하는 그를 보면서 재능 있는 친구를 도와줬다는 생각에 행복했죠.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알버트가 연필을 현명하게 사용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간 알버트는 캔버스를 꺼내 들고 신난 얼굴로 뭐가 필요한지, 뭘 그릴지 고민했어요. 먼저 맛있는 음식을 그리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급한 마음에 그는 망고 하나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동그라미만 그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번에도 대략적인 테두리밖에 그리지 못했죠. 그리고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마음을 진정시킨 그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매우 침착하게 그의 평소 실력대로 망고를 그렸죠. 그러자 즉시 실제로 망고가 나타났어요. 그렇담. 이 연필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캔버스에 그려낸 그림만 실제로 만들어주는 건가 봐. 알버트가 모르는 사실은 그 연필은 오로지 알버트에 의해 작동하는 그만을 위한 연필이라는 거였어요.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알버트만큼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순 없었으니까요. 피클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알버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연필을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알버트가 언제나 침착함을 가지고 연필을 사용하길 바랐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버트가 마침내 연필 사용법을 완벽히 익히게 되자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꿈꿔오던 것들을 마음껏 그리기 시작했죠. 맛있는 음식들, 농작물, 의복, 집을 꾸밀 예술품까지도요. 그는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색칠하기도 했고 매일매일 싱싱한 꽃을 그리기도 했어요. 알버트는 매우 행복했고 그 스스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지나친 편안함에 빠져버렸죠. 이제 뭘 하지?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이 연필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어. 필요한 걸 그려주면 되니까 말이야. 결심한 대로 알버트는 마을에 사는 친한 친구들을 모두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오, 농담도. 너 요즘 일이 없어서 심심하구나. 하하,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이야기꾼이 되기로 결심이라도 한 거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알버트는 친구가 밭일을 하는데 농기계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를 살 돈이 부족해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알버트는 서둘러 종이를 꺼내고는 농기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됐어. 이제 다들 물러서 있어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 눈앞에는 진짜 농기계가 나타났죠. 모두들 알버트를 찬양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알버트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독식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 나누었죠. 클라우디 마을 사람들은 관대하고 또 성실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은 물건은 요구하지 않았죠. 며칠 뒤 한 관광객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구경을 하던 그는 클라우디 마을이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죠.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다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는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았죠. 이리저리 수소문하자 순수한 클라우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죠. 마법의 연필이라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 화가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관광객은 욕심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는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알버트가 나타나자마자 그를 납치했죠. 왜? 누구시죠? 조용히 해! 내 말 잘 들어. 이 몸은 아주 바쁜 사람이야, 알겠어? 빨리 연필을 꺼내서 수많은 종류의 값비싼 루비들이랑 그 보석을 담아갈 자루를 그려! 당장! 알버트는 연필을 꺼내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겁이 난 나머지 돌멩이를 그려버렸어요. 도대체 뭐하는 거야? 감히 어디서 장난질이야? 비켜! 내가 직접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사슬을 그리겠어! 하지만 관광객은 화가가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 그림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그가 황금 사슬이라고 그린 그림에서는 기다랗고 빛나는 뱀이 나타났어요. 으아, 살려줘요! 관광객이 뱀에 놀라 도망가려고 하던 그때 알버트는 실사탐을 되찾고 커다란 우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자마자 관광객은 그 안으로 들어갔고 알버트는 문을 닫아버렸죠. 뱀이 사라지고 난 뒤 알버트는 경찰들을 불러 관광객이 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관광객이 어떻게 자신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법의 연필을 악용했는지도 말이에요. 클라우디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현명히 잘 대처한 알버트를 칭찬했어요. 알버트 스스로도 이 기회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는 마법의 연필을 처음 발견한 그 돌 밑에 묻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법의 연필은 알버트가 좋아하던 그곳에 묻혀있을 거라고 전해진답니다. 작은 요정이 살고 있는 그 나무 말이죠.